지고 가슴 아파요. 당신만 하나 믿고 살았습니다.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눈물을 흘려도 당신만 생각했어요. 내게 꿈만 같아요. 멀은 날까지 아껴주고 사랑해주세요. 당신만을 영원히 험한 세상 돌고 돌아 가슴 저에게 당신 내 곁에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. 외롭거나 힘들어도 당신이 있었길 견디며 살았습니다. 당신의 깊은 사랑 내게는 힘이 됐어요. 마음 날까지 변하